듯 말 듯 망설이다 돌아선 당신 액 한 잔만 싹 태우누나 너 때문에 내 심장이 날마다 달랑달랑 뒤집는구나 주든 말든 울든 말든 애만 태우는 그 사람